농경문 청동기, 전 대전 괴정동 출토, 초기 철기시대. 농사짓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는 청동기로 대전에서 출토됐다고 전해진다. 아랫부분은 결실되어 남아있지 않다. 몸체 가장 윗부분에는 작은 네모난 구멍 6개가 배치되어 있는데 구멍이 조금씩 닳아있어 끈을 매달아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쪽 면 오른쪽에는 머리 위에 긴 깃털 같은 것을 꽂고 발가벗은 채 따비로 밭을 일구는 남자와 괭이를 치켜든 인물이 있고 왼쪽에는 항아리에 무언가를 담고 있는 인물이 묘사돼 있다. 다른 쪽 면에는 오른쪽과 왼쪽 모두 두 갈래로 갈라진 나무 끝에 새가 한 마리씩 앉아있는 모습이 묘사돼 있다. 새는 예로부터 곡식을 물어다 주어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가져오고 하늘의 신과 땅의 주술사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자로 인식됐다. 따라서 선사 고대의 무덤이나 제사 유적에서는 새 모양을 본딴 토기나 새가 새겨진 청동기 등이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 또한 마을의 안녕과 평화, 풍년을 기원하는 민간 신앙 가운데 하나인 솥대와도 연관성을 보인다. 농경문 청동기는 사람, 농기구, 경작지 등 농사짓는 모습과 나뭇가지 위에 새가 의미하는 것을 통해 한 해의 풍요와 안녕을 빌며 행했던 주술적인 의식과 관련이 있는 의기로 추정된다.